사냥꾼이 귀여운 캥거루를 잡아간다네 잡아간다네 타이밍 캥거루 다운스톱 타이밍 캥거루 다운 타이밍 캥거루 다운스톱 타이밍 캥거루 다운 멀리서 바라보는 엄마 캥거루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타이밍 캥거루 다운스톱 타이밍 캥거루 다운 타이밍 캥거루 다운스톱 타이밍 캥거루 다운 그래서 캥거루를 멀리 멀리 슬픔을 남겨두고 떠나간다네 떠나간다네 타이밍 캥거루 다운스톱 타이밍 캥거루 다운 타이밍 캥거루 다운스톱 타이밍 캥거루 다운 멀리서 바라보는 엄마 캥거루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봅니다 타이밍 캥거루 다운스톱 타이밍 캥거루 다운 타이밍 캥거루 다운스톱 타이밍 캥거루 다운 그래서 캥거루는 멀리 멀리 슬픔을 남겨두고 떠나간다네 타이밍 캥거루 다운스톱 타이밍 캥거루 다운 타이밍 캥거루 다운스톱 타이밍 캥거루 다운